많은 가을이 아쉬운지 지난 세월이 서러운지 공원에 빈 벤치에 쓸쓸히 앉은 여인 머리 위에 낙엽이 떨어지건만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기에 머리 위에 낙엽을 모르는 채 쓸쓸하게 보이는 벤치 지난 날들이 아쉬운지 지는 낙엽이 서글픈지 공원에 빈 벤치에 쓸쓸히 앉은 여인 바람이 낙엽을 쓸어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기에 목석 같은 얼굴로 앉아 있을까 쓸쓸하게 보이는 벤치에